동화 한국어 버전 피노키오. 옛날 작은 마을에 제페토라는 이름을 가진 장난감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제페토는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어서 팔았죠. 아이들은 모두 제페토가 만든 근사하고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좋아했답니다. 제페토는 항상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오늘은 내 친자식처럼 여기에 멋진 인형을 만들어야겠구나. 제페토는 숲에서 질 좋은 통나무를 찾아다녔어요. 곧 작은 소나무를 발견했죠. 아, 내가 찾던 완벽한 나무로구나. 제페토는 그 나무를 아이처럼 등에 업고 집으로 날랐어요. 그러고는 나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깎기 시작했죠. 솜씨 좋은 손질로 나무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먼저 인형의 머리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마침내 제페토는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아이 인형을 완성했죠. 오, 참으로 잘생긴 소년이로구나. 내 어릴 때가 떠오르는구나 아들아. 난 너를 아무에게도 팔지 않을 테다. 너를 피노키오라고 불러야겠구나 아들아. 밤이었어요. 제페토는 피노키오 곁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느라 지친 제페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어요. 제페토, 당신이 만든 장난감으로 많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군요. 훌륭한 일을 한 그대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요정은 마법의 지팡이를 피노키오에게 흔들었더니 어머나,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인형은 침대에서 곧장 뛰어내리더니 요정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요정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이제 걸을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래, 얘야. 이제 너는 살아있으니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너의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잘 듣거라. 착한 아이임을 스스로 증명하면 내가 특별한 선물을 줄 거야. 오, 정말요? 아버지 말씀을 항상 잘 들을게요. 아버지가 주무신단다? 방해하지 마. 아침이 오면 깜짝 놀라게 해드리렴.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제페토는 피노키오가 옆에 앉아서 자신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어요. 오, 네. 내 인형이 살아있다니! 피노키오가 살아있다니! 네, 아버지! 저는 살아있어요! 제페토는 피노키오를 끌어안았어요. 믿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단다! 제페토와 피노키오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피노키오가 학교에 갈 때가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저도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어요. 책과 연필을 사주세요. 물론이지. 곧 사주마. 제페토에게는 학용품을 사줄 돈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외투를 팔아서 피노키오에게 돈을 주었지요. 하지만 아버지, 외투는 어디에 두셨어요? 오늘은 입지 않았단다. 너무 낡아서 다 해졌거든. 이제 그만 입으려고 한다. 자, 이제 가거라 아들아. 잘 배워서 나의 자랑이 되다오. 고맙습니다, 아버지. 안녕, 나중에 뵐게요. 피노키오는 즐거워하며 학교로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상점도 보고 사람들 그리고 시장도 보았죠. 갑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어요. 피노키오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천천히 다가갔죠. 그것은 바로 크고 화려한 텐트였어요. 서커스 천막이었죠. 광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피노키오가 문으로 들어가려 하자 광대가 막아섰어요. 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피노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버지가 주신 돈을 꺼내 광대에게 내밀었어요. 돈을 드릴 테니 표를 주세요. 광대는 피노키오에게 표를 주었고 피노키오는 신이 나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죠. 마술사가 마술쇼를 하고 있었고 곰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놀랐어요. 와, 여기는 참 신기한 곳이구나. 서커스 단장이 무대 옆에서 피노키오를 보았죠. 오, 저건! 살아있는 인형이로구나. 저 녀석을 잡아 서커스에 출연시켜야겠다. 이제 인형극을 조종하느라고 단원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겠군. 쇼가 끝나자마자 단장은 피노키오를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직 여기서 나가지 말아라. 이제 너는 이 서커스의 일부분을 맡게 될 것이다. 나의 살아있는 인형아. 가게 해주세요. 학교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학교에 갈 것이지 너는 왜 여기에 왔느냐? 죄송해요. 아버지께 거짓말했어요. 아버지가 책을 사라고 돈을 주셨는데 표를 사느라고 다 써버렸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가게 해주세요. 가서 착한 아이가 되어라. 아버지께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커스 단장은 책을 사라고 금화 다섯 개를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고 너그러운 분이시군요. 피노키오는 금화를 받고는 기뻐하며 달렸어요. 가는 도중에 교활한 고양이와 욕심 많은 여우가 피노키오의 손에 들려있는 금화를 보고는 피노키오를 멈춰 세웠죠. 나무 소년아, 급하게 어딜 가고 있니? 책을 사러 가게에 가고 있어. 책이라. 햄버거를 사 먹는 건 어때? 그리고 우유 맛 아이스크림도 우리랑 나눠 먹지 않을래? 하지만 그럴 돈은 없는데. 이 녀석은 좀 어리숙한 것 같아. 돈을 빼앗을 수 있겠는걸? 물론 그렇겠지. 너 금화 다섯 개가 있지? 그걸 심으면 돈이 가득 달린 나무로 자란단다. 그게 가능해? 물론이지. 나랑 같이 가자. 금화를 심을 만한 괜찮은 장소를 보여줄게. 피노키오는 고양이와 여우의 말을 믿고 그 둘을 따라갔죠. 여우는 아무 말도 없이 살그머니 사라졌어요. 잠시 걸은 후 그들은 곧 농장에 도착했어요. 내 생각에는 여기인 것 같아. 피노키오는 작은 구덩이를 팠어요. 그러고는 잽싸게 금화를 모두 던져놓고는 구덩이를 흙으로 채워넣었어요. 이제 이 나무가 자라면 나는 책을 살 수 있을 테고 아버지에게 드릴 외투도 살 수 있을 거야. 너에게 햄버거와 우유 맛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꺼져 이 멍청아. 금화는 이제 나의 것이다. 겁에 질린 피노키오는 물러나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고양이야, 도와줘. 누가 저 좀 도와주세요. 그것은 바로 여우가 설치해놓은 덫이었죠. 아직도 내가 널 도와주려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바보 같은 녀석. 고양이와 여우는 구덩이에서 금화를 꺼내어 달아났어요. 피노키오는 혼자 남겨졌죠.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나쁜 놈들의 말을 믿다니.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고양이와 여우에게 속은 거야. 그럴만도 하지. 갑자기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무슨 일이야? 구덩이에는 어쩌다가 떨어진 거니? 저는요, 책을 사러 가는 중이었는데 나쁜 놈들이 저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고는 제 금화를 훔쳐갔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피노키오의 코가 길게 길게 자라났어요. 내 코가 왜 이러지? 왜 길게 자라나고 있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 너의 코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길게 자라난단다. 피노키오는 놀라서 요정에게 모두 사실대로 말했어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사실대로 말했으니 너를 꺼내주겠다. 아버지에게로 가거라. 요정은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었고 피노키오는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요정님. 신이 축복하시길. 착한 아이가 되거라.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피노키오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가는 도중에 피노키오는 친구 로미오를 만났어요. 잠깐만 피노키오. 어디로 급히 가고 있니? 나랑 같이 가자. 나는 장난감 나라로 가는 중이야. 장난감 나라? 어디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왜 거기를 가야 해? 거기에는 장난감이랑 사탕이랑 초콜릿으로 가득 차 있거든. 야단치는 어른도 없어. 노는 걸 방해할 사람도 없고 공부도 안 해도 돼. 정말 멋진데? 그래, 가자. 피노키오는 친구와 함께 장난감 나라로 갔어요. 피노키오와 로미오는 사탕을 먹기 시작했어요. 놀이기구도 타고 장난감으로 재미있게 놀았죠. 둘은 장난감 나라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어느 날 피노키오는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어요. 당나귀처럼 꼬리와 큰 귀를 갖게 되었죠.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곳은 좀 수상해. 멀리서 한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빨리 걸어라. 시장에 팔아야 하니까, 이 멍청한 녀석. 피노키오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장난감 나라는 실제로는 사악한 당나귀 상인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사탕과 장난감으로 유혹해서 당나귀로 만들어 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피노키오는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달아났어요. 마을에 있는 시장에 도착했을 때 피노키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페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을 찾아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로 가서 찾기 시작했대요. 맞소. 그런데 폭풍에 배가 침몰했다고 들었소. 저런, 슬퍼라. 이 이야기를 들은 피노키오는 매우 슬펐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도 느낄 새 없이 바다로 달려가 뛰어들어갔지요. 피노키오가 이기심을 버리자마자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꼬리도 사라지고 큰 귀도 없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진 피노키오는 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헤엄치고 또 헤엄쳤죠. 바다 한가운데에 도달하자 물속에서 큰 입이 나와서 피노키오를 삼켜버렸어요. 그것은 큰 고래였어요. 여기는 어디지? 너무 어두워. 아버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버지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뵐 수 있다면 좋겠어. 물론이지, 아들아. 여기 이렇게 있잖니. 아버지! 피노키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서커스를 보느라 돈을 써버렸어요. 피노키오는 아버지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괜찮다, 아들아. 다 용서하마. 이제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 아버지, 성냥갑 가지고 계시죠? 그래. 이 안에 떠다니는 난파선 파편도 많고요. 그렇지. 나는 이 나무에 불을 붙여서 고래가 삼킨 물고기를 요리해 먹는단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좋아요. 여기 고래 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에 불을 붙여야 해요. 연기가 고래의 목과 코에 닿을 때까지요. 좋은 생각이로구나, 피노키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불을 붙였어요. 거대한 불꽃과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죠. 고래는 뱃속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고래는 제페토와 피노키오를 뱉어냈죠. 둘은 해변으로 헤엄쳤어요. 피노키오, 우리를 살렸구나.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저에겐 아버지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요. 자랑스럽다. 그때 요정이 나타났어요. 피노키오, 마침내 너는 착한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였구나. 아버지를 살렸어. 전에 얘기한 대로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마. 요정은 마법의 지팡이를 피노키오에게 흔들었어요. 아, 무엇인가 뛰고 있어. 그리고 내 피부가 나는 사람이 되었어. 내 심장이 뛰고 있어. 오, 요정님, 저에게 아들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착한 일을 한 덕분이랍니다. 착한 일을 하면 온 우주가 항상 당신에게 축복을 내릴 것입니다. 그 후로 피노키오와 제페토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멋진 인형을 더 많이 만들었답니다.